있었나봐요. 스쳐갈 사람이라 믿었나봐요. 이런 아픔일 줄 몰랐죠. 따끔하다 말 줄 알았죠. 그저 흔한 게 사랑인 거라고. 왠지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서둘러 다른 누굴 만나볼수록 그대가 더 또렷하게 생각나.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. 내가 이렇게도 사랑했나요? 어떤가요 그대도 나와 같은가요? 그대 맘도 지금 나처럼 아픈가요? 우린 안 되나 봐요. 헤어지면 안 되나 봐요. 다시 만나요. 우리 다시 만나요. 사랑해요.